2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해온 것 중에서 뭐 2015년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연장선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올 1월 1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 이거 1년 잡고서 가자. 좀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네. 빼기가 힘든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네. 이게 급격히 빠질 살도 아니고 또 힘드니까 정말 한 달에 0.5kg씩이라도 빼자. 아, 뭐 그 부담 없이.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1년 가면 어느 정도 또 빠져 있을 테니까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떻게 효과를 보셨습니까? 한 15kg 뺐습니다, 저는. 오, 진짜요? 예,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이야. 지금 뭐 이제 연말이니까.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한 13, 14kg 정도 빼고 나서는 안 빠져요. 똑같이 노력은 계속 하는데, 더 이상 안 빠져요. 정체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노력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로? 일단 야식을 끊었고요. 예. 그치, 야식을 끊어야죠. 예, 야식을 끊었고요.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밤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서 막, 사실 짐에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요. 제 시간 때문에. 그냥 그, 인도어 바이크를 방에 있으니까, 작업실에서. 그냥 그걸 타면서 땀을 좀 뺐어요.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잘 몰라요. 제 아내는 매일 보니까 그쵸,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는데 네.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아, 다이어트가 안 될 건 아니고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kg 빼자, 5kg 빼자. 이거는 다른 젊었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 대신 넓게 잡고서 조금씩 빼자라고 하니까 돼요. 좀 정체기가 오긴 했지만. 그래서, 2017년에는 지금 13kg, 14kg 정도 뺐는데, 지난 1년 동안. 내년 한 해 동안은 16kg까지 빼는 건 무리고, 네. 더 빼도, 체격이 있는데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5kg만 더 빼다 추가로 1년 잡고서 5kg 빼는 거면 뭐 진짜 부담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뭘 하자 뭐 이런 뭐 내년에는 돈 모아서 뭐 어디로 여행 가자 뭐 이런 계획은 아내랑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한 5kg 정도 추가로 더 빼서 한 60kg대 후반 정도 많이 돼도 한 70kg 정도만 딱 되면 저한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빼면 좋겠지만 그보다 뭐 지금 초콜릿 볶음 같은 거 먹을 뭐 필요 없잖아요. 네. 이 나이에. 네. 예. 그래서 한 5kg 더 빼는 감량하는 게 2017년에 목표로 제가 잡았습니다. 혹시 뭐 신년 계획 잡으셨습니까? 참 이게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저는 이제 지금 학교를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참 그 참 이 생각 저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이게 나이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다니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공부만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제 해오던 일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나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20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는 거랑 지금 다니는 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놀거나 뭐 이거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놀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놀아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또 일종의 또 생업도 있고요. 네. 또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네. 또 또 아빠로서도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부모님 아들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때랑은, 자기만의 예. 또 그것도 또 그쵸.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또 저만의 또 무슨 또, 그또 뭐라 그럴까, 세계에 또 그런 것들을 또 펼쳐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하루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저는 이제 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여기서 더 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서 일단 뭐, 좀 상당 기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랑, 또, 이 공부하는 걸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거를 뭔가, 직업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제가 취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생각도 사실상 없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생각이 아니라 뭐 줄곧 많이 해왔지만은 다른 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교민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역은 사실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직업을 잡는 쪽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뭐 이미 뭐 보편화된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올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공부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조금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계획을 갖고 그거를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뭐 그게 이제 뭐 결실을 맺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 정도가 저는 올해 그러니까 바뀐 해에 제가 이제 그 구상하고 있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죠.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당장 올해 시작을 안 해도 그래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계획도 잡아야 되고 그쵸. 하시려면 캐나다에선 제가 봐도 뭐 어디 아니, 능력이 돼도 취직하는 것보다는 예, 자기 사업해서 기왕이면 본인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일로 돈도 벌고 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 근데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건데 뭐 이게 돈 벌이랑 상관없이 이 권태기는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그냥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이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분들의 애환을 모르지만 또 갈등도 많을 거고 뭐 적성에 안 맞는 일에 계속 막 수십 년씩 하면서 아무리 월급 꼬박꼬박 나온다고 뭐 회의도 또들 것이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싫증나 막 이럴 일이 없으니까 또뭐 자기 학위에 따라서 뭐 정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는 너무 늦지 않게 이제 런던에서 크게 할 여력은 안 되고 작게라도 사업 뭐 아이템이 어떨 때 문득 생각났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또들 때도 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예, 좀 작게라도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한 20대, 30대라면 정말 뭐 포부도 크게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열심히 하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소일거리 하듯이 하면서, 그냥 생계 유지 정도만 가능하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지금 하는 일도 있으니까 뭘 본업으로 하고, 뭘 부업으로 돌리고, 뭐, 그거는 차후에 그 그쵸, 비중을 뭐 결정하면 되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안될것 같더라고요. 또 나이가 또, 한창 또 우리가 또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 런던에 제가 그 런던 프리프레스라고 그 지역 신문이 있죠? 예, 일간지가 있죠, 있는데, 예. 여기서 2017년을 맞아서 올한해 동안 탑 스토리라고 해서 그몇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런던에서 1년 동안 어떤 이슈들이 가장 화제를 모았고, 이제 이런 걸몇 가지 추렸던데, 지금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민분들, 또 저희 집 방송 꾸준히 들으셨으면, 방송 통해서 접하셨던 그런 소식일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에 6월 달에 런칭하면서, 그때, 런칭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식이었는데, 이 런던 시장과 부시장, 이그 아, 불륜이, 그런 게 예, 있었어요. 이게 한창 좀 떠들썩했죠. 그래서 뭐, 시장이 공개 사과도 하고, 좀 부적절한 관광객, 그 업무 중에, 그래서 좀 공분을 많이 샀어요. 이제 시민들한테. 그게 한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이게 좀, 뭐, 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부시장과, 그렇죠. 뭐, 어떻게 또 부적절한 그 관계가 정치인생 끝 아닙니까, 그러면?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맷 브라운 이 시장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 그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다음에 또한텀더 하고 싶다고 벌써부터 이게 굉장히 좀 뻔뻔스럽더라고요. 시장이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올 여름에 있었고요. 런던의 그 OHL 하키팀이죠. 런던 나이츠가 있는데 그 리그 챔피언십에 올랐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여름에 컨트리 뮤직 위크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나 봐요. 저 이제 컨트리 뮤직에는 별로 관심이 예, 저도 없어서. 예. 근데 이게 엄청난 규모로 거의 일주일 내내 저 다운타운에서 했던 모양인데 방송도 많이 타고요. 저거는 많이 좀 동떨어진 소식이긴 한데 이 런던 프리프레스에서 이게 굉장히 큰, 워낙 이게 토론토 정도의 규모의 도시도 아니니까, 그런지 이 수준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 일대 사건이라고 추려놓은 그니까요. 것이 이런 것들이라서. 아, 근데 이거 테러 사건, 그 테러범이 스트레스로이 출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그 젊은 친구가 이 런던의 테러를 일으키려고 수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스트레스로이에 있는 자기 누나 집에 같이 얹혀 있다가 택시를 타고 런던으로 이동하던 중에 미리 이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사살됐죠. 그런 적이 예. 있었어요? 몇달 전이에요. 굉장히 큰 소식이었는데 그 수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런던 다운타운에 있는 그 대형 플라자 건물, 네. 거기서 이제 테러를 이탈리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미국하고 다 같이 공조가 돼서, 여기 캐나다 마운티드라고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해서 스트레스로이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야, 특공대원들이 예. 제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젊은 테러리스트가 케네디언이에요. 친구를 잘못 만났던지 아무튼 그 급진적인 그 이슬람 그쪽에 물이 들어서 꽤 오래 전부터 좀 요주의 인물로 좀 감시를 받아왔는데 그 택시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다행히 크게 폭발은 안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졸지에 그러니까 같이 부상을 좀 마이너하게 입고서 많이 나와. 목숨은 건졌는데 그 당시 경찰 특공대가 테러리스트 사살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같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문제가 좀될것 같은데,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런던까지 그 친구가 피택시를 타고 와서 그 배낭에 수제폭탄을 터뜨렸으면 정말 해외 톡픽에 그러니까요. 런던 소식이 크게 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소규모 도시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네요. 예, 정말 우리 이웃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런던의 간호사가 노인들 계시는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약물을 주입을 해서 8명인가 살해했죠.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야, 참 그. 정말 멀쩡하게 생기고, 정말 그 주변 사람들도 정말 이런 짓을 할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런 평범한 간호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쇄 살인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거의 노인들한테 약물을 주입해서. 완전히 1급 살인인데 그거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런던 프리프레스에서는 이제 런던의 2016년 탑스토리로 뽑았고요. 몇 가지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좀큰 뉴스거리였고요. 저희 교민들한테는 좀 남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연초에 이것도 또 이제 스트레스로이 지역에서 그렇죠. 기차랑 외제차 사고. 이제 여성 두 분이 예, 교민들이 사망을 했는데,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이슈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런던의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런던에 있는 그 한국에서 이제 애를 보냈죠. 친척이 있어서 좀 맡아달라고 런던으로 보냈는데, 이제 보호자 되시는 이제 런던에 계시는 그 친척분들이 애를 이제 학대한 거죠. 집에 가둬놓고 거의 2년 동안 거의 뭐 짐승처럼 산 거죠, 그 어린애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 방송에다 그래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큰 사건이거든요. 이두 가지 사건이. 이게 이 교민들이 겪은 일들이고, 한국 교민들한테는 아직도 이게 좀이 충격이 가시지 않은 사건이고요. 이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이건 뭐 한국에 계신 유학이나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는 사건은 이민법 개정이에요. 그렇죠. 모든 정말 한국에서 차곡차곡 이제 차분히 이제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그 멘탈을 붕괴시킨 사건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충격을 받아서요. 저 이제 주변에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2016년에. 교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니, 이제 교민, 여기 이제 살고 계신 분, 특히 이제 뭐 영주권을 취득을 목표로 하거나 네. 목적으로 여기 이제 거주하신 분들, 뭐, 저도 뭐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네. 근데 뭐한 나라가, 네. 자기 나라에 그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을 뭐 자기 입맛에 맞춘다는 거는 네. 비난할 수가 없는 게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도 뭐 피해자이지만은 네. 일종의 그것도 그건 주권이거든요 사실. 예, 캐나다의 주권이거든요. 네. 캐나다에 와서 난 이런 사람 필요해라고 했는데 뭐 그걸 우리가 너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누군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라고 하면은 안 되듯이. 네.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개인 문제가 된 거죠. 사실상 전부 다 각자들. 네. 뭐, 우리가 이제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힘들고, 뭐 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저도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왜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됐는지. 사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당한 조치라고는 봐요. 네. 왜냐면 뭐 예, 젊은 사람들,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 고용이 되고 또 향후에 캐나다 이 사회에 흡수되기에는 네. 사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는 뭐 나이 네.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 네. 예,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사람들 봐드리고 싶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 부담이거든요.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그 복지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예, 이제 예, 돈 쓰는 거를 좀 고삐를 조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예전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네. 예, 부담 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늘고. 왜냐면 이제 난민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 나라가 난민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당장 뭐 캐나다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 부분도 거의 없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 더욱 그럴 거고요. 네. 그럼 그거를 누가 흡수해야 되냐? 결국 내국민들이 다 그걸 흡수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나이가 좀든 사람들이 와서 네. 뭐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향후에 어떤 복지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령을 갖다가 이걸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네. 네. 이 나라 사람들이 사실 뭐 반갑지 않은 거죠. 예. 그 멀리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이 정책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동남아나 이뭐 조선 쪽 네. 이런 이제 해외 인력이 한국에 예. 들어와서 예. 또 아마 유사하게 그럼요. 유사해.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와 또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입장인 또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사실상 같은 잣대로 그걸 바라봐야지. 이거 뭐 이런 게다 있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 올 봄에는 또이 알버타주에서 또 산불 아, 산불, 뭐 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게 뭐 끄고 싶어도 이거는 뭐 날씨도 안 도와주고 뭐 많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거 뭐 인력으로는 도저히 끌수 없는 불이었던데 그것 때문에 정말 뭐 피해도 정말 막대했던 것 같고요.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산불 규모가 뭐 한국에서 산불 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뭐 캐나다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캐나다보다는 작년 그러니까 아직은 뭐 2016년이니까 올한 해는 뭐 한국 그에서 벌어지는 그 시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한 해를 살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그 지켜보면서도 매일 사건이 또 아직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뭐 아직도 뭐 계속 청문회 열리고 뭐 탄핵이 되면 이제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곧장 대선이 몇달 뒤에 뭐 계속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정말 뭐한 내년 한말 정도 돼야지나 좀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 지난주 그 크리스마스에 공개된다는 자료라는 저는 뭐 그건 미달을 보셨나요? 못 세월 봤는데요. X. 뭐 그냥 그 기사 예, 그거에 대한 기사와 관련된 것들을 봤었는데, 그게, 뭐또 해군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잠수함과의 충돌. 잠수함과의 충돌은 참, 글쎄요, 뭐 아니면 그거, 외부 충격 때문에 잠수함이 아니라도. 그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뭐 박살이 나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는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도 뭔가의 충격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잠수함이 됐던 뭐 암초? 거기서 이제 뭐 암초라고 했는데, 암초부터 쉴 만큼 그게 뭐, 그게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세월호가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네. 떠서 다니는, 사실, 예, 배인데, 거기 부딪힐 만한 사실상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다른 어떤, 예,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그게 잠시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뭐 당연히 해군에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 9시간 동영상을 다 보지는 않고 그냥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봤는데, 이 자로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합리적인 그 의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말 9시간짜리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전문가 의견도 다 수렴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의혹 제기를 했죠. 근데 해군은 이 정도 민간인 정도의 성의도 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민간인도 이 정도 성의를 보여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해군은 모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분명한 증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떳떳하지 않으면 공개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만도 못한 지금 반응은 그냥 없다. 그러지 않았다. 그거 아니다. 뭐.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니까 본인들이 의심을 더 키우는 거고. 지금 뭐, 그 7시간의 비밀이라고 해서 좀뭐 소설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던데 보니까 정부에서 대응을 잘 못하니까 그게 사실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당일날 박근혜가 롯데호텔 36층에 서 시술을 받았다. 롯데는 그 CCTV를 가지고 있다. 롯데는 일본 기업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 그 산케이인가요? 거기다가 흘린다. 산케이는 그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내고 청와대는 당혹스러워서 산케이를 고발하죠. 근데 무죄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홧 김에 한번 질러보긴 했는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파고들 순 없으니까. 그럼 일본 정부가 그걸 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위안부 협상 그걸 졸속으로 했다.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쵸. 딱 맞네요. 그리고, 앞뒤가 딱딱 표절 맞추듯이. 이번에 그, 한일 그 군사 정보 협정도, 네, 그것도 뭐 그냥 문제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도 그냥 졸속으로 빨리빨리 그냥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걸. 이걸 끝내려면 정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거기에 발목이 안 그쵸, 잡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까봐. 난, 나야 뭐 문제 없어. 그쵸.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까봐 그 전에 최대한 자기네들이 뽑아낼 수 있는 거다 뽑아내는 거예요. 위안부 협상도 그렇고, 그 군사협정, 그 정보. 그것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지금 발목이 잡혔을 때, 최대한 그거를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도 아니고 롯데한테만 박근혜가 받은 돈을 70억인가 돌려줬어요. 다 돌려줘야지, 왜 롯데한테는. 그리고 사드 때문에 그 롯데 그 그죠. 골프장 부지도 골프장. 시세보다 훨씬 더잘 쳐서 롯데한테. 이게 다 들어맞거든요. 이게 아니면 7시간 동안 뭐 했다 얘기하면 이 소설은 없어져요. 그못 받기로 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악의가 딱딱딱 들어맞아요. 지금 저는 소설로 안 봐요 그걸. 그냥 그냥 너무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이제 공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걸 아닌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도 못하고, 증명을 할순 있다. 하지만 안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죠. 거니까. 개인적인 뭐, 개인 사생활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인데. 근데, 뭐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이거 반역죄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뭐, 그중에서 그럼요. 몇 가지만이 아니라, 그냥 뭐, 사실로 밝혀지면 그건 반역죄니까, 뭐, 이거는 뭐, 옛날 같으면 진짜 옛날 프랑스 같으면, 길러틴이죠. 목이 잘려나갈 일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게, 박근혜가 이게, 그 라벨 얘기 들어보셨죠? 라벨이 뭐죠? 저는 그거는 뭐 해외 순방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딜 가든 간에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모든 한글로 크게 라벨을 붙여놓게 했대요. 그래요? 그거는 아니 뭐 저기 라이트 스위치, 그러니까 불 스위치도 그 알잖아요. 이게 뭔지 외국 예. 나가도 근데 어떤 불 스위치라고 다 붙이게 돼 있고 어느 쪽으로 눌러야지 킴, 끔 이런 거 있죠. 키고 끄고 그것도 다 일일이 붙여놓게 하고 문 당겨야 되는 문인지 밀어야 되는 문인지 다 일일이 붙이게 돼요. 당기시오, 뭐 미시오 이걸 붙이게 하고 이게 열어보면 아는데 그왜 필요하죠? 이게 변기 게이트 이후에 이게 라벨 게이트라고 해서 변기 게이트는 알고 있었고, 라벨 게이트는 처음 이게 듣는 더 거네. 심각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한 5분짜리 그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대학교 가서 뭐 아, 강연 잠깐 하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자기 대기실 비슷하게 그걸 꾸며놓게 하는데 뭐 거울을 가로 1.5, 세로 1.5 그 크기 반드시 구비해놔야 되고 거울 뒤에는 장막이 쳐져 장막이 쳐져 있어야 있어서 되고, 자기 예. 얼굴만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라벨 얘기가 나오니까 제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 있던 교민이 박근혜가 독일에 잠깐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벨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되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숙소에 이제 필기구, 이제 필통이 필요하대요. 그 대통령이. 필통을, 한국식 필통을 좀 공수해서 좀 갖춰놔야겠다.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 보좌관이 여기다가 한글로 크게 프린트해서 필통 적어서 필통에다 붙여달래요. 필통인데, 누가 봐도. 왜그 필통이라고 붙여놔야 되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민은. 근데 보좌관이 해달라니까 프린트해서 필통 찍어서 필통에다 붙였대요, 테이프로. 근데 이거저거 라벨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더래요, 또 와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숙소에 붙일 라벨들, 뭐 문에 붙일 거, 조명에 붙일 거, 뭐에 또그 사람은 또 해외에 가서도 자기만 쓰는 그 전자레인지 모델 그거 아니면 또안 된다면서요? 또 그것도 공수해서 또 그걸 또 갖다 놔야 되고 샴푸도 단종된 것을 쓴다는데 뭐 계속 자기 쓰던 것만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치매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대요. 그 라벨을 붙여놓고 불, 뭐 문, 뭐 키고 끄고 이것도 다 표시해놓고 왜 치매에 걸렸을까? 이게 마약이라는 거죠. 그 의욕인데 이제 동생 박지만도 이제 그 약장이지, 마약이 약장이죠. 있고 옛날에. 이게 마약이든 아니면 프로포폴 프로포폴이거든, 중독이든 예. 아무튼 그거에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라벨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신병자인 거죠. 그쵸, 제가 봐도. 그리고 엊그제 터진 뉴스가 그 주사 아줌마 청와대 그 이제 야매까지 주사를 놔주러 들어가는 그 전문가 그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그냥 주사 잘 놓는 사람들이 청와대 수시로 주사 아줌마라고 불리면서 그러니까 들락거렸다는 거죠. 그 주사가 무엇이겠느냐? 헤로인? 뭐 단순 프로포폴이라면 그냥 지금 청문회 나왔던 그런 의사들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맞고 그러면 되는데 수시로 주사 아줌마라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들락거렸다고 하면 프로포폴은 아닐 것이고 그럼 다른 마약일 것이다. 그럼 마약쟁이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 처해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가 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오바마하고 같이 나란히 연설할 때도 막 까먹고 질문하는 거 순간적으로 기자가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 이게 정황적으로 다 들어맞는 거예요. 더 이상 더큰 일이야, 더큰 이슈가 없.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 라고 할때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명명백백히 다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아, 그럼요. 밝혀질 거라고도 보고요. 밝혀져도 본인은, 본인이 계속 그럴 거야, 아마. 계속 나는, 네. 네, 뭐, 그렇겠죠. 근데, 설사 깜빵에 있는 순간에도 자기는 무죄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냥 탄핵이 돼도, 그냥 뭐, 그래서 수습 잘 해서, 감옥에 안 가고, 연금 정도 챙기는 정도의 전직 대통령의 그냥 예우 정도만 받는 걸, 뭐, 탄핵 돼도 상관없어. 나 그냥 그 정도, 4년이면 거의 다 해먹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감옥에 가야 될것 아, 같더라고요. 감옥 가야죠, 예. 당연히. 감옥에 그것만은 면하려고 적어도 한것 같은데, 지금 아, 도저히 방법이 적어도 없더라고요. 빠져나갈. 무기징역 해야죠. 네. 지금, 변호팀도 다 꾸려졌는데, 대면을 안 해준다면서, 지금. 자기 변호사들한테까지 그러면 도대체 뭐, 아, 뭐, 참모들한테 대면 보고 안 받는 건 그래. 뭐, 너무 극도로 싫어하니까.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자기 명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지금 변호인들도 지금 대면을 안 해준다고 하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좀 사는 건지 모르겠고. 대다수가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법정에 서게 되면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싸울 거라고, 둘이서. 서로 이제, 뭐, 그게 막장 드라마의 끝일 것 같아요, 저렇게. 예. 뭐, 요즘 한국에서 여러 대선 앞두고서 여론조사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반기문이 대권 도전 공식 선언하면서 또 그새 1위로 또 올라갔다고 하던데. 그니까 참 그게 저도 그거 보면서 오늘 그리고 또 한나라당 지금 뭐 무슨 저기 개혁 무슨 보수신당인가 뭔가에 그게 뭐 지금 2위로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은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네.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국민들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네요, 진짜. 네, 그거 보면서. 아, 또 이제 15년짜리 생기는구나, 이제. 저거, 이번에도 또 저렇게 해서 또 넘어가겠구나. 이게 한때는 한나 그 여당 쪽 후보가 누가 나오든 진짜 허접한 사람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있어서 정말 위협적이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와해된 상태잖아요. 그나마 이제 시국 때문에. 그래서 대선이 최대한 좀 빨리, 지금 아직 그 콘크리트가 좀 허물어졌을 때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반기문은 지금 검증이 시작되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 부서수도 많이 올라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신천지랑 또 많이 연관이 돼서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반감을 살 거라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봐도.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색깔이 없어요. 저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런데도 권력력은 또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뭘 한, 실제로 뭘한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자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실제 어떤 행위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에 있을 때도 뭐 미국의 평가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우려만 했죠. 여기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볼때 들어오면요 이것도 안할 거고 저것도 안할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왜?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내 생애에 마지막 지위를 대통령으로 보낸다는 거에만 이 사람은 꽂혀 있지. 이 사람은 어떤 개혁도 안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래도 안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그냥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그냥 쭉 끌고 가고 지그 5년 채우고 또 빠이빠이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나라당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예.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행위거든요, 지금요. 왜? 죄 지은 놈이 처벌을 안 받고 그대로 또 5년을 보내면요. 이거는 정말 재앙이죠.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는데. 그 한나라당, 보수신당,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뭐 선긋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정치인들 얘기는 말을 안 믿죠. 또 반기문이 무슨 정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볼때 반기문은 어떤 정당에 소속이 돼야 돼요. 하려면요. 그럼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 뭐 과연 민주당 쪽에 들어갈까요? 제3지대로 간다고 하는데, 가도 짬뽕 아니냐고, 거기는. 근데 그것 빼놓고 다른 데는요. 저기 동색이에요. 뭐 그렇죠. 예. 파란 거랑 푸르스름한 거랑 뭐다 같은 거지 뭐 그게 똑같겠어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창당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자, 지금처럼 뭐 대선 후보 1위다. 또 되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또 이제 반기문이가 되는 거죠. 자,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머지 잔당들 있지 않습니까? 90명의 그 한나라당 잔당들 있죠? 걔네들이요, 요번에는 이쪽을 다 같이 옮기는 겁니다. 신당 창당에.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긴 거죠. 딱 그런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전을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에는 그나물의 그말이 아니라 똑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바구니만 옮긴 거죠. 그리고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대선 주자 지지율로 봤을 때는 제가 볼때 이거는요. 또 그러니까 뻔하다는 거죠. 이게 그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주로 봤는데, 흥미롭게도 며칠 전에 캐나다 한국일보에서 이 예. 캐나다 교민들한테, 교민들 대상으로 28일에 여론조사를 한게 있어요. 이제 캐나다 교민들은 과연 또 어떻게 차이를 보일 것이냐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뭐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역시 캐나다 교민들도 문재인 전 대표한테 32%로 지지를 많이 보냈고요. 반기문이 23%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반기문으로는 절대 그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왜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부각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경선에서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탄핵이 빨리 결정이 나서, 그럼 이제 몇달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저는 거의 뭐80% 이상 지금 야권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아무리 그 말씀하신 그런 여당 지지자들이 있어도, 지금 광장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여당 지지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해서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뭐, 지금 뭐, 좀 분위기상 굉장히 지금 되게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차차기가 더 문제인 거죠. 이제 풀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한 이제 5년으로 끝나지 않고, 뭐그 이후에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장기 집권 플랜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 좀 털어내고 빨리 털어내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반문 세력들도 있고 좀 빨리 가지치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가든 뭐 쫓아내든 간에 아무튼 뭐 일단 김종인부터 어떻게 좀 사사건건 막그 발목 잡으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합이 좀안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나서 아예 그냥 정말 길게 볼 것이면 같이 못갈 사람들 하고는 빨리 결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제3지대로 옮겨가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 뭐야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저희 집사람이랑도 그런 얘기지만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머지는 잔당 90명은요 박근혜 뒤에 줄을 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탄핵되면 국회의원 배지는 당연히 전 아, 그걸로 예 끝이죠, 뭐. 국회의원 배지 제가 볼 부역자인데, 때는 예, 뭐. 다그 정말 뺏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만일 진짜 무슨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전 무조건 그 사람들 그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깜빵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진짜. 예. 90명 다 깜빵입니다, 전원. 단한 명도 예의 없이. 부역자는요, 동급이에요, 사실. 네, 그럼요. 예. 동급이거든요. 다들 몰랐다잖아요, 근데. 아, 저는 뭐, 거의 뭐, 나치 부역자들 다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서 처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거. 뭐, 친일 잔재도 다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서 그게 뭐 가능할까요? 다 그냥 뭐.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초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요. 네. 법을 만들어서 그거 언제 합니까? 그냥 초법적인 예, 방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잘라내야죠. 환부를 잘라내야죠. 국민들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 또 이제 정계 또 기웃거리고 또할 텐데 다음 총선 때 되면 또 기억해뒀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낙선운동을 하든 그 부역자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죠. 해서 계속 꼬리표처럼 꼬리표를 예 남겨야 돼요. 계속 이제 불이익도 받고 어디 감히 뭐 정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도 못 아예 붙이게 해야죠. 은퇴를 예. 은퇴시켜야 돼요. 그냥 강퇴죠, 강퇴. 은퇴 당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 이상 지금 처분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뭐 그냥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 그러니까 발을 못 들이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혜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뭐 되면은 무슨 각종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다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런 예, 것들을 그런 거죠. 그냥 동시에 그냥 전부 다. 되게 흥미로운 게, 어제, MB가 그 군부대 시찰 비슷하게, 아니, 전직 대통령이 왜 이제, 좀 이제, 뭔가 꿍꿍이가 거의 있는지, 있을 예. 거예요. 예. 왜냐면 사실 박근혜 탄핵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차례는요, 예. 뭐 MB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이 이 사람이 왜, 이게, 이래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뭔데? 왜 지금 군부대를 왜 그러지? 하면서, 좀 신기했는데, 군부대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그 황교안 총리가 군부대 이제 시찰하면서, 이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경례를 하급자가 먼저 붙이면 이제 상급자가 하는 건데 자기가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에서는 총리가 먼저 경례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먼저 급하게 또 그게 동영상으로 돌던데 이러니 그 군대 경례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예, 그 참. 그냥 어디서 많이 보니까 그 오바마도 이제 헬기 탈때 이제 다 이렇게 경례하면서 타고 막 이런 것만 보고서 아 이제 나도 이제 군부대 시찰 가면 나도 이제 뭔가 폼나게 경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 그냥 문재인이 확실히 그 종북 그 프레임을 깬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말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뭐 말만 하면 종북 네.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랬는데 완전히 좀 탈피한 느낌이에요. 나는 특전사 갔다 왔다. 이런 사람한테 좀 종북이라고요. 군대 안 갔다 온 항상 사람들이 종북 이제 종북이죠. 하면서 맞아요. 과감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씌우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뭐 면제를 받거나 좀뭐뭐 뭐 맞아.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힐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프레임을 깨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무서워서 거기에 또 씌워질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게 있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내가 떳떳하면 누가 씌워도 맞아, 예. 예, 난 깬다. 뭐뭐더 이상 뭐 이렇게 꼬투리 잡힐 게 없다 나는. 그래서 이제 좀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너무, 너무 답답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가 지금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낸 그쵸, 편지까지 편지. 있는 마당에 뭐 씌우거든요. 너희는? 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그쵸. 말이 없어. 어쩌지? 증거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MB 얘기가 나와서. MB가 당선자 시절에 이제 한국에 그 부시 대통령 딸이 놀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MB를 만났는데 이제 당선자 신분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의 딸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명박도 좀 영어 자기가 좀 잘한다고 많이 좀 나대는 편인데 박근혜도 뭐몇 개국어 한다고 뭐 그러다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이제 MB도 자기는 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 현대 시절부터 뭐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부시 딸을 만나서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한 거예요, 멋있게. 근데 그게 You're welcome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널 환영한다라고 했겠죠. You are welcome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혼났다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부인마저도 되게 당혹스러워 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만에요라고 하니까. 그 얘기 그냥 듣고서, 웰컴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널 환영한다고 굳이 유아를 붙여서 천만에요를 만들어버렸으니. 이 당선자 시절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어린지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발음. 오렌지가 아니다. 어린지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참,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소식 듣고서. 지난주 한주 동안 런던에 별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게요. 연말이다 보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되게 소소한 소식이 수요일 날에 이 올드 사우스 지역에 이 터너 드럭스라는 이 약국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약사가 제프 랍이라는 사람이 약 조지할 때 쓰는 그 스패츌라라는 흉기도 아니고 그거 하여튼 그 도구를 던져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이거 별 소식 아니거든요. 근데 이 되게 런던스러운 뉴스인 거예요. 제가 이 접했을 때 되게 소박하잖아요. 강도가 들었는데 약사가 들고 있던 조제 도구로 그냥 던져서 쫓았다. 그걸 던져서 쫓아내는 사람도 되게 재밌지만 그게 뭘 위협적이라고 거기서 도망치는 강도도 한 명이 아니었다는데 두 명이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참 사람들 참 순진하고 소박하다. 되게 런던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런던보다도 못한 지금 그 깡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최소한 총기가 등장했을 그럼요, 거라고요. 총기가 등장하죠. 여기는 이제 총기 소지가 안 되니까 되게 지극히 캐나다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한국하고 다른 점. 한국에서는 이게 뉴스거리도 아니고 그렇죠. 또 만약에 미국에서였으면 이게 막 진짜 이렇게 소박하게 안 예, 끝나죠. 이렇게 안 끝나죠. 다이나믹하죠. 예, 최소한 총리 등장했을 텐데 그 전원일기에서나 볼 법도 아니야. 아, 저희 사는 런던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신문에 납니다. 이 정도 사건이. 아, 좋아요. 이 정도 소박한 사건 얼마나 좋아요. 이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요. 런던은 그냥 딱이 정도. 총기 등장한 사건 말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 방송에서는 그 마이크님의 그 대학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칼리지 라이프에 대해서. 근데 얘기가 또 길어지는 바람에 2부까지, 다른 얘기로 채워졌는데. 새해 이제 사실 전 3부까지 가도 되는데 너무 그럼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새해 첫 번째 방송 아예 그냥 못을 박읍시다 지금. 예, 새해 첫 방송은 런던의 칼리지에 대해서 칼리지 그거 예, 뭐랑 마이크님의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과의 어떤 그 예 그런 이제 차이점. 저도 차이점 이제 대학 차별점 생활 여기서 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 그런 것도 잠깐 그렇고 하고 저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걸 몇 주째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못했죠. 지금 뭐 개편 거의 뭐 시즌 2 비슷하게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새해 정유년인가요? 아, 예. 네, 그때 첫 방송으로 그 하기로 하고 맛보기로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라서 전해드리는데 이 캐나다 2년제 칼리지에 이제 유학생들이 넘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 교육의 민주화라는 그런 깃발을 내걸고서 1967년에 온타리오에서 19개 전문대학, 칼리지죠? 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수십 년간 이 2년제 칼리지랑 4년제 대학이 이 평등한 수준으로 여겨지지 않았대요. 좀 이제 살짝 차별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4년제 프로그램이 약 200%가 증가했대요. 이제 거의 격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통계가 있다는데, 뭐 이거는 제가 잠깐 이번에 소개드리고 다음 주에 좀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온타리오에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 온타리오 지역의 칼리지만 한해서 보니까 풀타임 학생들이 22만 명이고요. 파타임이 30만 명입니다. 파타임이 더 많고요. 이 중에서 유학생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5년 전만 해도 유학생 비중이 5%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12%나 그러면 뭐 더 올라가겠죠, 이제. 너무 인상적인 통계가 졸업 후, 근데 칼리지 얘긴데요. 졸업 후에 6개월 내에 취직을 할수 있는 그 취업률 비율이 83%.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졸업장만 받으면 거의 뭐 취업을 한다는 예, 취업을 얘기죠. 한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도 대학보다 칼리지, 자기가 원하는 게 칼리지 쪽에 있으면 칼리지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들 칼리지로 옮겨가는 게 칼리지에 대한 이 편견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학생도 많이 보이실 거고. 그럼요. 지금 뭐 말씀드린 이런 통계나 예뭐 저는 이제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학 오시는 분들이 뭐 자녀들은 일단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이제 부모들은 당장 무슨 뭐 교육비자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칼리지도 당장 알아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칼리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또 이제 좀 쉬운 그런 코스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대학과 관련해서는 뭐 단순히 이제 대학 생활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 이제 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취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언급하면 조금 듣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들어요. 팁 같은 거좀 많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민들 중에서도 칼리지라는 게전 평생 교육이잖아요. 연세 굉장히 드신 분들도 오시고요. 그죠. 코스가 또 짧은 거는 또 짧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되게 다양해요, 코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되게 드론 날리는 코스도 있고, 그렇죠. 하다는데. 네. 굉장히 프랙티컬 하면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취업과 네. 연계돼서, 그, 사년제보다는 네. 더 용이하고 좀 이지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과들이 사실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이 진학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네, 상당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민을 왔을 때만 해도 1.5세 분들, 께서는 저희 윗세대인데 네. 또 되게 편의점 하시고 세탁소 하시고 아, 예. 이런 분들이 자기 개발이나 뭐 평생 교육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쓰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나이가 들어도 여기 교민분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ESL은 뭐 물론이고 영어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뭐 ESL도 있지만 뭐 요리 코스라든가 각종 공예, 수공예, 뭐, 이런 것들까지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보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또 자녀, 계신 분들은 대학 진학. 굳이 뭐, 캐나다에서까지 학벌 뭐, 이런 거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옵션도 있다. 뭐 오히려 네. 취업, 네. 더 잘 나갈 수가 네. 있다. 그, 예를 들면 뭐, 잘 모르지만 비행기 정비 뭐 이런 거 굉장히 페이가 세고요. 네. 수요도 많다고 하는데 그 대학보다 칼리지에서 오히려 그런 건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굳이 대학 한국 부모들의 그 마인드로 한국 마인드로 캐나다도 학벌이야 뭐 이러면서 4년제 대학 나와야 되고 뭐 제가 와서 대학 다녀봐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 차라리 학벌 얘기할 것은 미국 보내야죠. 그렇죠. 예, 아이비리그 보내고 그러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4년제 대학 뭐 웨스턴 대학이든 뭐 UBC든 어디든 정말 차이가 없거든요. 격차도 없고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칼리지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얘기지만 좀 그래요. 좀 울적하더라고요. 그 로그원 보셨죠? 스타워즈. 못 봤어요. 아, 지금 못 보셨나요? 예. 근데 그 스타워즈에 그 레이아 공주 예. 역할 맡았던 그 캐리 피셔 배우가 사망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네. 60세로. 예. 그 다음날 이 배우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아. 유명한 배우잖아요, 또. 데비 레이놀즈라고 아. 그 싱잉 인 더 레인 뭐 이런 영화에 나왔던 아. 되게 명 배우잖아요. 최근까지도 활발히, 왕성히 활동했던 배우가 오. 엄마예요. 84세인데 바로 다음 날 사망했어요. 딸이 죽은 다음 날. 이야. 그 뇌졸중으로 돌아가 가셨다고 하는데 딸이 먼저 가서 충격이 있었겠죠. 네.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참 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식에 대한 그 예. 애틋한 마음, 그 자식을 잃은 그 비애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거 뭐 상상도 못할 일. 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세월호 그 아 맞아요. 예. 반드시 예. 예. 반드시. 예, 밝혀져서 네. 예, 관련자 전원 전부 다 네. 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년 특집 이 병신년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이 창립 멤버 그 라이너스님 같이 못하신 것 되게 네, 아쉽고요. 네. 빨리 복귀하셔야죠. 네. 예, 저는 빨리 복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님 또 새로 영입돼서 맹활약해 주셨고 예. 덕분에 해외 팟캐스트 5위까지 오르는 기록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더 힘써 주시고요. 예. 뭐 좀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저희가 뭐 큰 꿈을 품고서 시작하긴 했지만 저희 뭐 녹음 장비도 그렇고 예. 열악하고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로 방송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청취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깨도 무거워지고요. 대강에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이제 많이 보강도 하고, 네. 예, 또 내용도 더 충실하고, 예, 좀 예, 좀 풍성하게 예, 스펙트럼 좀 다양하고, 넓혀서, 캐나다 전역으로 좀 스펙트럼을 넓혀보려고 해요. 관심도 가지실 테니까요, 한국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서 저희가 또 여기서 조사하고 찾아서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또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그걸 주제 삼아서 저희가 또 네. 얘기를 또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럼요. 예, 저희가 그렇게 될 사실 좀 수박 겉핥기처럼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예. 저희가 또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당장 이민 오실 분들이 캐나다에서 집 사는 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방송했지만, 깊이는 못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차는 어떻게 사야 되나, 뭐, 애들 학교는 어떻게,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이런 거좀더 다뤄본 거지만, 좀더 좀 심도 깊이 있게, 그렇죠. 있게, 예, 다룰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예, 지난 6개월이죠. 저희가 런칭한 지. 들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좀 사랑해 주시고, 예. 그러면 28회 송년 특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